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혹은 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주변에 채식하는 분이 없어서 외롭게 느껴지셨나요? 채식주의자가 무엇을 먹는지 막연히 궁금해하셨나요? 채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6년차 채식인 박은주가 풀어드립니다. 채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빼빼로데이에 채식을 시작한 6년차 채식인입니다. 오늘은 채식인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편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채식인들은 채식을 하면서 여러가지 가공식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기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우리는 채식인으로서 간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허기가 질 때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에서 가끔 휴식 시간에 무엇을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채식인들이 어떤 간식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주실 깻잎 윤창열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채식에 지향한 사람들 깻잎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윤창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저 혼자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이렇게 같이 진행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윤창열 씨는 제가 2011년 빼빼로데이에 채식을 시작한 그날 그 모임을 진행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채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인데요. 지금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간식을 좋아하시는 편이죠, 사실. 네, 뭐 간식이 예, 네,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떤 간식을 주로 드세요? 요즘에는 주로 제가 많이 먹는 것은 그 과일. 그 과일은 아무래도 뭐 제가 그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참외라든가 방울토마토 주로 제가 많이 먹고 있고. 수박은 안 드세요? 수박은 제가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곧 먹을 네. 예정입니다. 아, 그렇죠. 수박은 아직 나올 때가 안 됐죠. 예.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일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예, 예. 간식을 싸가시는 경우도 있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싸가세요? 주로 이제 먹기 간편하고 싸기 쉬운 거는 이제 뭐 약간 방울토마토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고, 아니면 가을이나 겨울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 같은 거를 많이 싸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그 채식인들이 먹을 예. 수 있는 간식의 종류는 예.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첫 번째 그 개인의 취향에서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요. 일단 뭐 고구마나 감자, 당근 이런 것들 주로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꼭 채식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이제 삶아서 보통 이제 많이 싸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채식이라면은 이제 보통 껍질을 같이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왜 네. 먹어야 되죠? 껍질에 영양소가 좀 있는 편이죠? 네, 껍질은 아무래도 그 사실 그 안에 든 껍질 안 속에 든 내용물보다는 그 껍질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같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속에 어떤 좋지 못한 그런 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끊고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껍질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껍질을 그렇게 같이 드시는 것이, 깨끗이 씻으면 되니까요. 뭐 베이킹 소다든지 뭐 그런 건 어떻게 씻으세요? 껍질을 그냥 물로 씻어대고, 빡빡 씻은 걸 말씀하시는 물로 거죠? 그냥 씻어대고, 아니면 뭐 소금물이라든가 그런 데 조금 담가놨다가 그렇게 씻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고구마나 당근 그리고 이런 채소류 그다음에 과일을 간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밖에 채식인들이 아주 휴대하기도 쉬우면서 중간중간에 학교라든지 직장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주로 뭐 견과류 같은 것도 휴대하기가 편해가지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드시기도 편할 것 같아서 이제 뭐 조금 비싸긴 하지만 잣이나 잣 비싸죠. 그다음에 땅콩, 우두, 밤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밤은 생밤으로 드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드셔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불을 사용해서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더 있을까요? 그 다음엔 뭐 김이라든가 이런 것도 휴대하기 좋은 거니까. 아, 저도 김은 직장에서 싸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염분 처리가 된 김이 아니라, 단순히 돌김으로 파는 김도 슬라이스해서 직장에 가져가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간간이요. 뭐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이제 그 기름에 그렇게 조리가 된 거. 양념김 같은 거요? 뭐, 그 소금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게 없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이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요즘에는 이마트 같은데 가보면은 뭐 칠레에서 수입한 청포도라든지 먼 곳에서 온 그런 과일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바나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 수입된 과일류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수입된 것보다는 국내에서 이제 제철에 난 그런 과일류가 더 우리 몸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외국에서 그 수입되어 오는 거는 이제 보존 기간도 길어야 하기 때문에 방부 처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네, 몸에는 좋지 신선하지도 못한 그런 않고,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방부제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외국에서 그먼 곳에서 오는데, 굉장히 신선한 상태로 이마트에 보여지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 바나나 이런 것도 되게 이제 그런 약품 처리 같은 게 많이 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네 가지 종류, 고구마나 당근, 과일, 그다음에 김, 견과류 같은 거 외에도 저는 가끔 회사에서 간식을 못 사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는 제가 편의점에 가서 뭐 두유라든지, 그 다음에 뭐 두부라든지 먹을 수 있는 간식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간식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의점이라든지 슈퍼에서 살수 있는 간식이요. 요즘에 또 굉장히 좋은 점이 채식인들한테 좋은 점이 무첨가 두유가 이렇게 매일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첨가두유하고 무첨가두유의 차이가 뭐죠?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뭐그 무첨가 두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콩만 원료로 해가지고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맛이 조금 더 담백한 편인가요? 맛은 아마 그 첨가된 두유에 익숙해하신 분들은 덜 달거나 뭐 예, 아,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저도 그 무첨가 두유를 생협에서 구입해서 먹고 있는데요. 예.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콩국수 국물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무첨가 두유가 아닌 첨가 두유에 맛이 굉장히 길들여졌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익숙해진 맛에. 근데 먹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것 같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두유 외에? 뭐 비건 초콜릿도 이렇게 편의점에 요즘에 나와 있고요. 비건 초콜릿을 어떻게 알죠? 비건 초콜릿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뒷면에 뭐 우유 무첨가 뭐 이렇게 써여 있나요? 아니면 물론 뒷면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찾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난 그 비건 초콜릿에 관한 기사에 그 제품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검색해서 네. 그렇게 찾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전 그 편의점에서 다 보급이 된지는 아, 그건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과자 중에는 뭐 없을까요? 거의 양갱, 없죠. 예, 거의 없는 편인데 양갱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 그러면은 뭐 슈퍼로 가보면 뭐 반조리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비건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뭐 비건 라면도 이렇게 있긴 한데요. 채식 라면 말씀이신 거죠? 채식 라면인데 그게 잘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네. 공식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 회사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아마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주문을 해야 그쵸.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채소 라면이요. 잘 안 팔리는지. 그리고 뭐 기타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떡이라든지 그다음에 떡볶이집에 갔을 때 김말이는 비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빵 같은 거는 바게트 이런 게 비건일까요? 뭐 파리바게트가 있다 그러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 빵집에서는 굉장히 비건으로 간식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는요. 뭐 그렇죠. 일단 대부분 다 이제 뭐 우유라든가 그런 성분이 첨가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계란은 기본이고 우유도 기본이고 그래서 사실 시중에 있는 그런 그 빵집에서는 간식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예. 시중에서 아마 그 뭐 비건인들이 보시는 식품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번에 제가 채식 매장에 갔더니 거기서는 또 채식인들을 위한 다양한 간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거기는 있죠? 그 다른 슈퍼에서 팔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주로 이제 뭐 채식하면 콩고기 많이 드셔가지고 콩고기 같은 거 찾을 수 있어요. 콩고기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콩고기는 수 있을까요? 그냥 고기를 흉내내서 뭐 밀가루라든가 이런 걸로 만든 글루텐 식품인데, 등으로? 예, 그런 식으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그리고 치즈가 있고, 치즈 가공, 진짜 치즈가 아닌데, 치즈 치즈 같은 것들이 있다는 비슷하게 거죠?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과자 종류, 그다음에 그냥 아까 버거 종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채식인들을 위한 가공식품이 때로는 간식이 그리운 채식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그냥 채식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시작한 경우에는 이제 바로 완벽하게 채식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체수당 같은 게 필요한데요. 거기 그런 채식 가공식품이 그때 많이 이제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담배를 피시던 분들이 담배를 끊을 때 무슨 뭐 그런 대체 것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채식을 점점 오래 하면은 점점 그런 게좀안 땡기게 되나요? 아무래도 그 계속적으로 안 먹다가 보면은 그 맛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 맛이라는 것이 약간 학습된 것 같아요. 맛이 아무래도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게좀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설탕 같은 경우에도 안 드시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다른 음식도 잘못 드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아, 저도 채식인들을 가끔 만나보면 그 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채식을 계속 오래 하시다 보니까 느끼는 맛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인위적인 맛이라든지 그 예. 다음에 너무 강한 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회피하는 성향으로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대부분 에에에. 사람들은. 아, 그래도 그 채식인들한테는 어떻게든 초보 채식인들한테는 이런 대체식품들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채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완벽하게 하지 하실 마시고, 필요는 없고. 예,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대체식품 같은 걸 이용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대체식품도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는 아니고 아, 한몇년 전에 출간된 책이었던 것 같은데 채식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이 전반적으로 채식을 하면 안 된다는 논지를 써져 있었는데 듣기로는 이 채식의 배신을 쓴 분이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데 의존해서 채식을 해서 좀더 불균형한 방식으로 채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다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더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그 채식 배신을 쓴 작가는, 밀가루와 설탕 같은 그런 음식을 주로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에 대해 가지고, 국내에는 이제 황수수 박사님이 칼럼을 썼으니까, 이제 황성수 박사님 진짜 엄청 잘 유명하신 쓰셨더라고요. 채식 의사 선생님이시죠. 아, 그래서, 그렇죠. 그분이 쓴 칼럼을 참고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아, 저도 가끔 채식을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그런 경우는 정말 아쉽고,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균형적인 채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또 채식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그런 경우를 보신 적 있나요? 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그만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로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라면 이제 사회생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쉽게 포기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리고 채식을 혹시 그거 외에도 다른 요소가 있었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이라든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간다거나, 근데 치명적이죠. 예, 그런 경우에는 아마 유지하기가 거의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죠. 혹시 그 채소로 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조리된 그 반조리식품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권고하시는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된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성분이 그 물에 의해 가지고 변형이 되거나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흡수했을 때그 영양소 흡수했을 때 영양소가 크게 많이 없어지는 편이겠네요. 한 번에 가공을 거친다면 뭐 불이라든지 그 변형되거나 변형되거나 파괴되거나 파괴되거나.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섭취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진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채식인으로서도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종류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도 채식을 시작하는 입장이지만 간식을 다양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즐거운 채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채식인들한테 특히 초보 채식인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보 청취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이제 평소에 드셨던 음식 중에서 이제 그 육류 동물성 그런 메뉴 같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시려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채식인이 먹을 수 있는 간식편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